반복되거리 비가 내리는 광복동 거리 그걸 못 그쳤지 우리가 만나던 곳 그 모습 그 미소 지금도 보이는 곳 다시 찾아온 광복동 거리 비가 내리는 광복동 거리 Oh,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말해야지